저 별이 가져다 너의 두 눈에 선물하고 싶어 내 모든 걸 다 담아서 전해주고파 Sometimes I cry 널 잃을까 Sometimes I feel 내 품에 잠들어 있는 너 I promise you 첫눈이 오는 날엔 I promise you 너와 함께 두 손을 마주 잡고 그날을 거닐며 외쳐 I love you 잡은 두 손은 흐르는 세월 모르기